달래 고향 그리구나. 등뒤에 빈 도시락 달랑달랑 따라오고 바둑이 꼬리 치며 쫄랑쫄랑 놀자 하네. 그리워라 내 고향아, 개나리 복사꽃 살구꽃 벗어들 모여 짐돌이 자치기 제기